갈수록 희미해져 날 사랑했던 네 표정 감춰져 선명해져 조금씩 변해가는 너 너의 진심을 듣길 바래 now now now 뭘 그렇게 자꾸 말을 돌려 round round round yeah 아닌 척 바라봐도 의미 의미 내게는 다 보이는 걸 노래처럼 넌 새해질수록 내게서 흩어져 엇갈린 눈빛 걷잡을 수도 없이 번지는 심 비밀을 감춘 듯한 너의 sign sign sign 이제 그만 don't lie lie lie 다 태워버린 불꽃이 피어날지 몰라 네가 내게 던진 그 말 I know 그 모든 걸 sign sign sign Honestly you do too Honestly Body talk when you want. 장막에 잠긴 공기 얼음을 걷듯 불안해 끝없는 이 악몽을 멈춰졌던 늦기 전에 내가 기다리는 그대 답을 너는 이미 알고 있는데 적당히 넘어갈 생각은 나 차라리 나를 밀어내 신랄 같았던 게 네가 뱉은 속담들 너들의 미실하네 내가 나 언덕지 혼자 계속해서 발이 걸려 Ringing a bell 머릿속에 like 깨닫긴 넌 너무 늦었지 yeah. 너만 바랐던 맘 전부 한 줌의 제로 난 돌이킬 수 없게 흔적 없이 흩날린 네 기억들 모두 끝이라는 증거 점점 엇갈린 우리 걷잡을 수도 없이 번진 불길 하나 둘 드러나는 너의 sign 하나 둘 드러나는 너의 sign 근데 그게 너의 line 잘못한 드러나는 너의 line 이밖에 모두 태워버릴지 몰라 널 사랑한다는 그 말 Oh no 이쯤에서 Bye bye bye Honestly you did true Honestly you did true Body talk when you want Body talk when you want Honestly you did true Honestly you did true Body talk when you move Body talk when you move